경기도 청평에 가면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기도원입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이 연초에 은혜를 받겠다고 그 한월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기도원에 매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이 쌀을 가지고 가서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일행도 우리가 먹을 쌀을 한 20여 명이 3일 동안, 4일 동안 먹을 쌀을 충분히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그 쌀이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 차도 없으니까 이게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또 내려서는 그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쌀짐을 다 지기를 꺼려하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걸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내려서 그 산길을 쌀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올라갈 때에 제게 한 가지 기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기도원 올라갈 때는 가장 무겁고 가장 괴로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만 기도원을 내려올 때는 내가 가장 가벼운 몸으로 내려오리라. 그렇죠? 쌀은 다 먹잖아요. 다 먹으니까 그 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괴로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사람이 갖는 세 가지 짐을 말했습니다. 세 가지 짐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육신의 짐입니다. 육신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곳곳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저 중동 예멘이라는 곳은 너무나 끔찍해요. 사상 최악의 콜레라가 창궐해서 그 36만 8천 명이 콜레라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무려 1,8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애들은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이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짐에 눌리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짐입니다. 두 번째로 짐은 정신적인 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육신의 짐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최근에 우리나라 한 은행의 지점장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이것을 업무상 재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업무상 받은 이 중압감이 그의 사망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는 이 중압감, 정신적인 중압감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요. 이 정신적인 중압감, 내 마음이 뭔가에 아주 심하게 이 눌리는 이 중압감은 좀처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기가 어려우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짐인데 불신앙과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언뜻 보면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삶은요,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그런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멋진 왕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지고 살아간 여러 가지 그 짐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가 싶었는데 사울왕이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해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만 1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저 산으로 들로 굴로 저 외국으로 도망자로 다닌 그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이것보다 몇 배 더 무거운 괴로운 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짐입니다. 그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그만 저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집에요,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반역을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충성하던 신하들이 그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피고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오늘 55편의 이 말씀은 그런 환난과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짐이 너무나 괴롭고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짐을, 내 염려를, 내 근심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짊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있고 잘 나갈 때 내가 다 감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의 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짓누르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눈물 나는 그 괴로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참맛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갖가지 수고와 짐, 근심과 염려,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과 공포,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짐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가 희귀할 때요. 버스 정거장이나 이 기차 정거장에 보면 지게꾼들이, 이 지게를 친 지게꾼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버스에서 내리는 그 손님들 중에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이 지게꾼들이 가서 얼른 그 짐을 받아서 대신 그 짐을 지고 집에까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 주인이 짐을 줘야 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집니까? 지게꾼이 지는 거예요. 짐꾼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주인은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번지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십 미터 저 높은 곳에서 이 다리에 줄을 메고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놀이기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또 겁나는 기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몇 시간을 망설입니다.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 정도로 겁나는 건데 저는 가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야, 저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걸 바라만 보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스릴과 극도의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만 느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다리에 묶은 이 줄 하나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이 줄 하나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은 번지점프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줄 하나에 내 몸을 맡겨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희열과 감격과 감사가 그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열과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줄 하나에 맡겨도 희열과 감격을 느껴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 한 분이 제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 같으면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염려와 내 짐과 내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도하고 잠을 잘 자고 아침 일찍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전화가 그 전날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맡기면 신앙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신앙에 희열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쓰러지고 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까요? 그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맡기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한 선교사님이 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저 길에 한 아주머니가 아주 큰 짐을 머리에 이고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게 가는 게 안타까운지 이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얼른 타시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 뒤에서 자꾸 뭔가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길이 울퉁불퉁한 데다가 이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큰 짐을 머리에 이고서는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걸 붙들고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주머니 말이, 아이고 나 짝도 벼룩이 있지요. 나 하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찌 이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차를 얻어 탔으면은 짐까지도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믿었다면 뭐예요? 이 짐까지도, 내 짐까지도 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 염려 맡아주세요. 내 괴로움 맡아주세요. 맡기지 않고 내가 쥐고 내가 갖고 내가 안고 내가 끌탕끌탕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신앙은요 늘 찬송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다음 뭐예요? 내 짐을 벌었네. 내 짐을 푸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 뒤에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68편 19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랍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내 짐을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추수감사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는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학교 근처에 한 교회에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터내셔널 유학생들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를 준비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이메일을 잘 챙겨보지 않는데 그때는 그걸 보고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바로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이 선물 박스를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지금 간다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그 교회에서 교인인 것 같아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중년의 백인 신사가 그 선물 박스를 자기 차에 들고서는 배달을 왔습니다. 거기 안에 봤더니 칠면조가, 여러분 칠면조는요 닭이 한 대여섯 편 됩니다. 아주 큰 칠면조와 또 거기에 소스와 통조림들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아주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다른 가족을 초대해서 그 칠면조를 먹으면서 제대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했더니 학생들이요 다 깜짝 놀라면 아니 그 메일이 그런 거였냐고 난 그걸 몰랐다고 알고 보니까 그 메일을 다 보냈는데 그 메일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거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에서는 그 선물 박스를 수십 개를 준비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신청만 하면 보내줄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우리 인생의 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청만 하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구원과 해결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신청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내가 이 문제를 끌떡끌떡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해결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신청만 하면 기도만 하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염려와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결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처럼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 아침, 정오입니다. 오늘 다윗은 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는데 오늘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나서 그 마음이 눌리고 그 마음이 두렵고 그 마음이 괴로운데 나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내 기도의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겁나요? 여러분,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두려운 때, 그 중압감이 내리누르는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가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17절 말씀에 탄식하리니, 이 말에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전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 거기 밑줄 그세요. 전하다,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탄식은요. 오늘 다윗의 탄식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짐이 무거워서 아이고 아이고 그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 짐의 무거움과 이 괴로움을 다 전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괴로움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무거워요. 한번 보실까요? 55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상세하게 아뢰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무거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 여러분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 가운데서 이 다윗도 헤매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또 3절 보세요.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압제가 무엇입니까? 압제는 내리누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위협 때문에 마음이 막 뭉개집니다. 지금 마음이 뭉개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뭉개집니다. 내 마음이 이런 압제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는 아이도벨이란 사람이요.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는데 그가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배신의 괴로움, 배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지금 나를 치려오는 자가 누군가 하면 차라리 원수였으면 나을, 차라리 원수였다면 나을 뻔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깝던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이런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55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뭉개져요.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올수록 내 짐이 무거워질수록 사람과 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자기 모든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 자 보세요. 다윗은요 기도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오기까지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불안도 내려놓고 괴로움도 내려놓고 억울함도 내려놓고 괴로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어요.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뭘 붙잡았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5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뭘까요?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과거의 옛날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다윗은 숱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굴에 숨어있는데 한 번은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하필 그 다윗이 자고 있는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는 이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지키셨고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다 맡기세요. 내 모든 감정들, 내 모든 쓴뿌리의 감정들 다 맡기고 자유롭게 해방되셔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